자들이 비록 결심한 세웠는데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려와 난 아직도 정리해야 할 게 많은가 봐 인생 길에 쌓인 너에 대한 숙제를 네가 떠나버린 이별은 아득한데 변하려 들지 않는 나의 마음을 냉정해지려고 자꾸만 노력해도 지난 날을 피하기가 나는 너무 어려워 냉정해지려고 자꾸만 노력해